Dear life, outgo the lights. I see Christ in my mind's eye. 세상과 마지막 인사 내 작은 책상에 남기는 편지. 번지는 눈물과 짙은 먼지 나는 창틀 안에 씬 하늘 아래 길고 긴 길을 걷다 얻은 것을 다 남겨버린 채로 나는 떠나가네. 서랍 속에 담긴 사진들, 공책들에 남긴 글, 작고 큰 삶의 흔적들. 끝을 준비를 못한 채로 언제나 내 멋대로 살아왔기에 남길 가치는 zero. 한심해 가족에게 남길게. 랩이 난 쓸데없이 얻은 글들 뿐이라. Here I go, 이젠 어디로. For my people is hollow, story만은 남기고. I'm so sorry but it's mandatory. 죄가 되기 전에 죄가 되는 나. Time to say goodbye. I close my eyes and fly away. 이제 난 떠나네. Here we go, 어디로. Here we go, 어디로. Here we go, 저 어둠 속으로. I pray the world will not like to tell. 이제 널 떠나네. We must go, 어디로. Yeah, 하지만 벅차네.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내 뜨거웠던 나의 피는 이미 차디차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두 어머니마 두 작은 손으로 내 죽음을 신나니 절대 울지 말고 이 땅에 묻지 말고 얼어붙은 나의 몸을 불 속에 던지고 흩어지고 흰 벽가루는 파도에 태우고 내 발에만 매직은 카오니가 갖고 또 만들다만 뮤직 그냥 키 가져가고 내 묻은 악기도 악기들은 언두에게로 내 베개로 깊이 숨긴 통장 그대로 어머니께로 내 인생의 모든 노래 생목에 바치네 복 바치는 내 슬픈 그대로 내 맘은 어린 그대로 추억들이 흔들리네 번뇌의 눈물에 마지막 작품이라 남는 건 아쉬움 나를 태워 한가지 담배처럼 뭔가를 남기려 갔어 마치 필터처럼 뒤돌아보니 남은 건 필터를 담은 채더리와 같은 나의 rhyme note boom 아직 겨우 남길 것이 있다면 남은 건 첫사랑에 대한 나의 미련들 나의 가족과 친구 모두 흐르는 눈물을 감추어 어린아이처럼 흘리는 그 눈물에 나가 널 통곡에 안어 깊어가는 것 그저 바람이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영혼의 그 길 위에 나의 기억을 뿌려줘 마치 빛처럼 꽃빛처럼 I close my eyes and